the end of the day. All my bills paid, so we bout to get lit off this soul. It's the so we bout to get lit off this soul. It's the end of the day. All my bills paid, so we bout to get lit off this soul. Pop that green bottle. Pop that bottle like soju. Pop the Javi wee bottle. 재범이 형이 또 산대. 재범이 형이 또 산대. 재범이 형이 너네 1년에 내가 한 달 만에 벌어 저런 삶을 살게. 회사빨이라면 좋고 내가 배운 것은 그게 아는 참은 나는 뭔가 겸손이라 단어 하나 그게 딸. 근데 거짓대로 커져가는 나를 봐봐. 됐고 한 잔 더 가득 채워 신경껏 다시 또 한 잔 더 줄꺼. 벗어나야 해 넘치해버린 삶에서 아파트 get lit up the soju. No alcoholic, I'm just workaholic. So I'm about to get lit up the soju. Hey, 친구야 니돈 이 나름의 족같은 미있을 거고 나도 나만 느끼는 족같은 뭔가가 있는 거잖아. 욕하지 마라 좀. 나도 물론 소주 빨면 남 얘기 함부로 막 한 적도 많은데 한번 데이고 나서 이제선 안 그런다고. 옆에서 직접 내 삶을 본 건 아니잖아. 암실 한번 와볼래. 뉴욕 사는 기모가 준 토끼 소주도 아끼던 건데 까놓게 까놓고 말할게. 작년 여름 이후로 my darkroom season 놀기도 놀았지 진짜 폭발. 직전에 나가서 가끔씩은 취해가지고 다 깨고 부수고 여자를 얽히고 놀다가 얽히고 슬키고 요즘은 완전히 fucking mode. 탕진하듯이 살아야 하루를 쓰러져 잠 처음 보낸 태도 막 앵기고 약속하면 다 어기고 나도 절대 완벽할 수 없는 새끼 girl. 돈 많이 벌고 화려하게 산다고 행복하게 보지 마라 마. 걔 부자도 1등으로 살던 사람도 갑자기 세상 떠나는 거 안 봤나. 배알코 올리고 부르면 니도 그렇게 살던 게 아니 대신 살아봐. 나는 쉰 적 없어 끝없이 고민하는 것도 내 직업의 일부야. 야 이 사람아 이씨발. End of the day, all my bills paid, so we bout to get lit off this soju. It's the end of the day, all my bills paid, so we bout to get lit off this soju. Amen, they shouldn't go. Sold and the soul to shame the guanera. Chimet the deck and just so you pay. Shout out to Yoda Pin and on Jacob. Damn, go now for Yasu Kesega. I'm next gun of your book and J-pop. Why that could best shell what that fall? Wow, let me skip it to this pool. One of your table that you to do this fool. Match boogie on and on, oogie on and on. Hound in the high on, now I got the pure. Use your RS right here. Sure. Better say to yes, my ears. Sure. Cut on my chest, night cheer. ABC, no, no, no, let Jeff cheer. Hey, hey. In my name, Imo. Janana, Nepilo, Sokote, Machi DJ, Wagon Young, Jamiro, Eastman and Ocean, Egg, Sagido, Italian Dose, Bag, Sagigo, Wash Mosque, Gudin and Abido, she got a gun, don't have a whole time. Crack a bottle, let a soldier take a shot, like a soldier, where this gon' go, I really don't know. Yeah, start up a boozing by the beach, sand on the feet, take a dog, well, you're the soul. Yeah, the whole squad, yeah, we on go. Yeah, so Drew Bond straight to the dome. Yeah, Joker Chiga, yeah, I know the back of my Hango Mala, Hama Georgia, let's go. Yeah, 나 의심했던 놈들 다 나와봐. 고개 숙여 반성해. Yeah, 고개 들어 괜찮아 용서해줄게. 소주 따라 한잔해. Who the hottest in the game? Are you MG? How you illin' it? Ambition, homie, get you wishing on the downfall. Homie, I'm about to sound off. I'm a sky drill, the motherfucker. Time is ticking, oh yeah. Time is ticking. 똑딱 지켜봐 나 움직임. Music bank에서 지금 뱅크를 채워. 나 영영 come on 참 웃기질라. Yeah, swing the morning body. 이제 좀 믿음이 가네. 제대로 우리 대표하지. 이 자리 난 유일하지. Yeah. 부담되지만 homie 걱정 마. 기회를 잡아 like a Pokemon. 꼰댈 때 봐 날 보고 세미나. 나 7월달에 해봄 나와 like oh. 3대 0대 해봄 나 chill like oh. 하이미색 대박 나 chill like oh. 죽을 자 sucka motherfucker 한참 꺾어. End of the day all my bills paid, so we bout to get lit off this soju. It's the bills paid, so we bout to get lit off this soju. It's the